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협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빌립보서가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다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이만을 찬양대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새해 인사 나눌까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개 인사하십시오. 다시 Happy New Year! 2015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가호와 돌보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단순히 날 수만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달라지는 것이 없이 어제 같은 오늘이 계속 이어지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어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올 새해는 지난해보다도 좀 더 나아지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개인의 삶이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새해에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저희가 이제 축원합니다. 첫째, 바울이 권면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새 도화지를 주시면서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그 하얀 그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 우리 미술 선생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의 날을 주셨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는 새날들이 새 백지와 같아. 새 그림을 이미 그려진 흔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없듯이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뿐 아니라 지나온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잘못한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습니다.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한 일도 업적도 성공도 실패도 새해와 함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지만 정말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해를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말라고 다시 도전해보라고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지. 때로는 과거에 받은 상처나 하나님 마음의 쓴뿌리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쓴뿌리는 우리 마음의 상처, 나쁜 감정, 억한 감정, 마음에 맺힌 한 원한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수십 년 흘러도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썩뿌리, 마음의 썩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하면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악독과 비방과 혼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하는 말들이요 너무너무 악해. 한마디 하면 사람을 찌려. 불평, 남을 피방 험담하는 사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반드시 그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있어요.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죠.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주위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이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새해를 시작하면 무엇이 새로울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어요. 나아질 것이 없어요. 좋아질 것이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힘든 한 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겉은 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마음은 볼 수 없잖아요. 들었다 볼 수가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사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저나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풀지 못한 감정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고 원통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언제까지 상처나 한을 그대로 품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201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풀 것은 풀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주고 끊을 것은 끊고 먼저 우리 마음부터 새로워지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새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해피 뉴이가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무엇이 새롭게 돼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저는 기도합니다. 이 2015년 새해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나날이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하루하루 사는 게 즐거워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야 오늘 살아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하루의 삶이 행복한 거. 왜?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새 목표를 세우라 말씀하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길도 지구를 세 바퀴 돌 정도로 수만 마일 넘습니다. 수없이 많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도 많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한 이방인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한 수고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말을 하는 거야. 나도 더 그러하거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과 강야와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이 사도바울 못한 만큼 수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은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도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이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한 교회도 제대로 섬기기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맡긴 이 직분 하나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사도바울은 그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 일을 했습니까? 이런 바울이 지금 자기 공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하였어도 내가 이만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게는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기에 뒤를 돌아볼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할 수 없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대를 향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간다는 거예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오늘 내게 할 일이 있고 내가 죽기 전까지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이나 미국에, 은퇴한 노인들이 쉬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가 좋아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했어요. 직장에서 다 은퇴했는데도 새로 뭐 보수는 얼마 안 받아도 적은 돈 받아가면서 자기 손잡을 때는 그는 애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해요. 맥도날드에서나 뭐든 이런 데서 정말 이전에 정말 화려한 직업을 다 가졌던 사람이 다 내려놓고 돈을 보고 일하는 사람 아니죠. 일하는 즐거움을 또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참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찾아가며 자손공연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요 젊은이들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취미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각자 취미를 가지고 정기적 모여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실버 미션 들어보셨어요? 실버 미션에 대해 가지고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시골 곳곳 섬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든지 아니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제3세계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너무너무 보기 좋아. 노년이 천을 우러하지 않아요. 정말 노년을 아주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인들 보면요 건강하지요, 시간 있지요.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륜과 경험이 많아서 오히려요 젊은 세대들보다도 더 큰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멘? 아멘 없네. 아멘? 네. 여러분들 나이 많았다고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할 일이 있고 생전에 이루어야 할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 너희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저희가 이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막 사는 것이 그냥 익사이팅한 이런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새해에 여러분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웠습니까? 비록 작심 3일이 될지언정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 계획이 없어. 할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사는데 그런 게 무엇이 얻어지는 게 있겠어요? 되는 대로 사는데 아무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선한 목표를 세우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믿음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가만히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냥 자랄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자라기는 그냥 태화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15년 한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가봐야 되겠다. 1년에 52주잖아요. 365일 중에 52주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어떤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이 한 해만큼은 내가 주일은 성수해야 되겠다.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멘. 성경을 읽독하겠다든지 안에 매일 큐티를 시작하겠다든지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의 지체로서 찬양대나 교사나 구제이든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 맡아서 내가 교회의 일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정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2015년 한해는요 목사로부터 우리 공개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일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구경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교회 안에 그렇게 충성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사람만 뛰어도 이렇게 자는데 온 교회가 뛰어보십시오. 일해보십시오.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라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일을 계속 행하라는 것. 아멘. 쉬지 말고 이전에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도 쉼 없이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말씀 배우는 일을 계속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 저는 바라기는 올해는 목사부터 우리 모든 지체들, 재직들 세운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전신전력하여 믿음이 자라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여져서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나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성숙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좀 믿음이 좀 자라가야 돼요.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올인하는 것, 달려가는 것. 꿈을 꾸는 자들이요. 꿈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표현한 14절 맞죠? 우리 다 같이 14절 맞죠? 시작. 오늘 또 꼭 줍니다. 그러니까 좀 큰 소리로 새해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은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고 달려가는 그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뭡니까?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말이 참 의미, 쫓아간다는 말이 영어로는 I press on. 헬라어 원어에는 그 뜻이 마치 사냥개가 먹이 목표물을 두고 질주해 가는 것이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또한 뒤로 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또 근성근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온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정년을 다 쏟으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운 목표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내가 그 일을 다 한 후에 주어지는 상이 있을 때 하는 일이 보람이 있습니다. 그죠? 보람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참 많거든요.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이 수영이나 이 체조 선수들을 보면 4년마다 걸리는 일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 시간은요 몇 분 안 돼요. 길어봐야 2분 뭐 몇 초 2분 한 몇 분 몇 초 되는 그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수영, 체조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아이스케이팅 하고 이거를 같은 임무를 반복하여서 수십 시간을 하루에 연습하는. 박태환 선수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보면요, 박태환 선수 아시죠? 하루에 수영을 8시간, 10시간씩 매일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몇 년 하고 나면요 머리 색깔이 변할 정도로 수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런 연습을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올림픽 경기에 그 몇 분 하는 경기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시간 낭비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우승하면 금메달을 얻는 거예요. 금메달을 뿐 아니고 영예를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훈련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절로를 바치는 거. 뭐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달려갈 목표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소명, 이것이 오늘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것을 다 완수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사명을 다 완수하였으니 이제 구원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아는 모든 자에게라. 믿으시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상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내 달려가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섰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산성도 여러분, 이미 2015년 새해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야 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성도 보면요,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대강 몸이 어떻게 아프고 피곤할 때는요, 일 나갈 때 죽기보다 싫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죽기보다 싫어도 일을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일어나서 병든 몸 끌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수의 사명,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고난받아가면서 내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 일을 하느냐. 그나마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주신 사명이기에. 그죠? 주신 사명이기에. 그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때로는요, 참 목회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때려치우고 밖에 나가서 돈 먹고 싶어요. 설교단에, 선교 강단에 서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태양은 뜨고 주일은 돌아오고 또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해야지요. 하기 싫어도 해야죠. 왜?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늘 종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내게 맡겨,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기 싫어도 살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떨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잘 될까 안 될까, 실패하면 어떨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고 세운 목표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에요. 전 너무 좋아하는 말. 따라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일단은 씨를 뿌려야 되지요.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얻어진 게 뭡니까?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2015년 새해에 여러분이 뿌린 만큼, 수고한 만큼, 눈물 흘린 만큼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 2015년 새해는 정말 새로운 해가 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놀라운 변화와 새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충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요. 모든 산악인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꿈의 산입니다. 1940년 초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정상에 오르는 것 오다가 실패해서 내려오면서 산을 향해서 던진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었어요. 모든 산악인들이 가슴에 품고 돈을 받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랄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나는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연마했어. 10년 후에 1953년 5월 19일 그는 두 명의 사람과 함께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산아, 너는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랄 것이다. 변할 것이다. 내가 자라서 반드시 정상에 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새해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흘러간 세월과 함께 2015년 새해가 여러분의 생이 한층 나아지고 신앙도 삶도 인격도 좀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나아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저만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길, 다시 자랄 수 있는 길,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았던지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후회할 일 있지만 잊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새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정진하십시오. 그 일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전신전력하십시오. 그리고 이 새해는 정말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2015년 새해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새해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아버지 살아가는 복된 하루 산의 새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잘한 일도 있고 또한 때로는 업적을 잃은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 새해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2015년 새해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와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새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한 해 2015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잘못한 것도 많고 잘한 일도 있고 때로 아버지 하나님 후회스러운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이 새해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며 전심전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뿌리고 심은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좀 더 나아지고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금을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새를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게 하시고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평안케 하시며 또 모든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우리의 생명 바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소명을 이루는데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모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각 가정마다 믿음의 보양복을 다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보양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제라도 주께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감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이 기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김은희 장로님 45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해로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되게 하시고 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신의 공감이나 또한 아버지의 생활의 공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리지 않도록 주께서 주의 종의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이 새해 아침에 우리 귀한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장수자 성도님,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예,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자, 2015년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응원 드리기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교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6시부터 6시 반까지 주제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담당 각 구역장들 이름이 있습니다. 5일 김선명 집사님, 6일 전순영 권사님, 7일 장규영 권사님, 8일 윤동원 집사님, 9일 한덕순 집사님, 10일 박경자 집사님 이렇게 기도 맡으신 분들 기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5년 새해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베네벨을 오다 했는데 조금 늦은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베네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주빌리 학생연합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강단 헌화표가 게시판에 있으니 헌화하실 분들은 원하신 날짜에 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 예결산 위원으로 모입니다. 예결산 위원으로 변병두, 유정계 김유진 장로님, 김성명, 한덕수, 윤동선 집사님, 윤동원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감사위원들은 재정감사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성경통신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참 있습니다.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배운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변병주 장로님, 박용희 권사님, 유영국 권사님, 엄정희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임송자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경자 집사님, 오숙자 권사님, 장기용 권사님, 조중욱 성도님, 김윤희 집사님, 정경재 집사님, 곽영국 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례의 박수. 2015년 새해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시고 도중에 못 마친 분들도 있는데 한번 시작하시면 끝장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교는 신년을 맞아 축하연으로 우리 에스더 선교에서 전정 준비해 주셨고 또 에노케에서 150불에게 또 보도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이거 좀 하나씩 좀 나눠 주십시오. 집사님들 한 분 더. 2015년도 우리 교회 조직 재직 임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또 교회의 모든 직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봉사하라고 주신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이 한해도 맡긴 직분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종직 장로 안수집사 항종직은 제가 새해마다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동일하고요. 새로 신임으로 이렇게 임직받는 분들 발표합니다. 명예권사. 이 명예권사는 여러분들께 좀 아는 시무권사는 수년간 서리집사로 공직하다가 교회의 신임특을 받아서 시무권사가 됩니다. 근데 명예권사는 단연간 집사로 봉직하시고 신임세가 되어서 당회가 임명해서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자, 명예권사에 이재숙 황화자 권사님 새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서리집사의 남자 신동성 이성로, 이성증, 이요한, 장용석, 정재우, 엄태훈, 백명열, 하재우, 김영호, 차기훈, 이덕삼 제시를 집사로 임명합니다. 여집사 곽복순, 권경은, 김향자, 김희, 박경자, 엄수연, 우민정, 이명숙, 이진실, 이윤정, 김은정, 김윤희, 정경선, 김윤호, 이열자, 권회관, 이미애, 김주현, 강정남, 헬렌차, 조정옥, 최수자 제시를 집사로 임명합니다. 공동회의 서기 변병두, 당의 서기 변병두 장로님, 재직회 서기 한덕수 집사님, 회계의 윤동원, 김영호 집사님, 집계의 엄정희 권사님, 권사의 회장의 엄정희 권사, 서기의 이영희 권사, 에녹성교회 회장의 유정재 장로, 총무의 손융자 권사, 서기 회계의 이열자 권사, 바울성교회 회장정 집사, 총무의 권경은 집사, 서기의 정경선 집사, 회계의 김윤희 집사, 바네바 성교회 회장의 이성록 집사, 부회장의 백명열 집사, 총무의 이덕산 집사, 서기의 김선명 집사, 회계의 이미애 집사 임준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대장의 김영일 장로님, 지휘의 차기윤 집사님, 반주의 윤영석 사모 이진실 집사님, 소프라노 권경은 집사, 이진실 집사, 곽경자 집사, 김항자 집사, 엄수현 집사, 김윤희 집사, 헬렌차 집사, 알토의 우민정 집사, 손중자 권사, 이윤정 집사, 권혜관 집사, 정경전 집사, 테너의 정재호 집사, 신동정 집사, 김영호 집사, 베이스의 윤동원 집사, 민연웅 장로, 김우진 김은재 장로는 재정부 일로 원래 안에는 빠집니다. 한덕수 집사님 임명합니다. 예배위원회 장의 병덕주 장로님, 안내부장의 장규영 권사, 성례부장의 전준자 권사, 영창엄장부장의 엄태훈 집사, 에바다 찬양팀 부장의 차기훈 집사, 특별히 에바다 찬양팀의 오르간 반주로 권수영 집사, 중보기도부장의 엄정희 권사, 교육위원회 장의 윤동원 집사, 선교전도위원회 장의 유정재 장로, 국내외 해외 선교부장의 부장부의 유정재, 이윤정, 정재우, 이성록 집사님, 구제부장의 박경자 집사, 전도부장의 유정재 장로, 친교위원회 부장의 한덕수 집사님, 관리위원회 장의 김성명 집사, 재정위원회 장의 김우진 장로, 환경미화부장의 장규영 권사, 차량관리부장의 전덕길 집사, 건물요지관리부장의 김우진 장로, 재정위원회 장의 김우진 장로님, 재정위원 윤동원, 김영호, 엄정희 권사님, 감사의 김선명 집사님, 변경두 장관입니다. 2015년 구역 목장 편성표입니다. 작년과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역은 있습니다. 1구역에 말씀인도의 변병주 장로님, 구역장의 김선명 집사님, 2구역에 말씀인도의 엄정희 권사님, 구역장의 전순애 권사님, 3구역 말씀인도의 김동선 목사님, 구역장의 장규룡 권사님, 4구역에 말씀인도의 김우진 장로님, 구역장의 윤동원 집사님, 5구역에 말씀인도의 전동진 목사, 구역장의 한덕수 집사님, 혹시라도 명단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으로 또 각 기관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임명받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앉아있으신 분들은 왜 앉아계세요? 다 앉아계세요. 일어나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중에 우리를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안주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이 한해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입혀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게을리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도 우리 사는 모든 재직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성김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믿음의 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의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한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기에 또 장차 주님 앞에 서실 때 상급받는 일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디며 더욱더 충성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늘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한가대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예 권사로 우리 임명장을 위해 수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르세요. 자, 임명장 제15-2호 이름 황하자 권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교회 명예권자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15년 1월 4일 체리장로교회 당회장 전동진 목사. 한 해도 수고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예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말씀대로 이 한 해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영광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죄사는 백성들 머리위와 저의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